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품위 여자들의 가치 유머를 자신감을 불만해.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르기. 이상한 정신에 둘러미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이 아침 yeah we've been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좀 맞은 것처럼 뱅뱅뱅 입술이야. 걸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기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말해봐 맘에 내가 말해봐 자리 잡았는지 말해줘 내게 말해줘 말해봐 뽀뽀뽀뽀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자극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흔들이냐고 그걸 몰라 그녀를 몰래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그건 그대들이 지는 거 Sorry sorry sorry ready. 준비하시고 서세요.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Don't 난 네 맘대로 들었다가는 no go Then not the loco Oh 나 미치게 만들어 간 듯 탑승한 roller coaster Yeah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I'm not 강서는 강서의 귀요미고 강남은 강남의 스타일이고 강부든 강북의 멋쟁이지 막 자고 일어나도 연예인 같고 막 찍어도 사진은 바보짓 같고 막 걸어도 화려한 모델이 되는 쓸데없이 고퀄리티 강북 멋쟁이 넘기고 기세우고 소매를 걷고 별거 없이도 빛이 난다 조명 없이 본다고 넘어가냐 존심이 있지 귀찮다 떨어져라 네 내는 존심도 없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강북 하는 거지 다 똑같은 얼굴에 다 똑같은 스타일 자기 색깔을 가져 우리 강북 멋쟁이처럼 잘생긴 걸 어쩌란 말인가 멋지 잘생긴 걸 어쩌란 말인가 껌뻑 죽는 걸 어쩌란 말인가 멋지 껌뻑 죽는 걸 어쩌란 말인가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마이크 사가지 테스트 1 2 1 2. 니가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Shake it, shake, shake it, yo. Shake, shake, shake it. Shake it, shake, shake it, yo. Everybody. Shake it, shake, shake it, yo. Shake, shake, shake it. Shake it, shake, shake it, yo. Everybody. 죽기만 살아 뻐꾸기만 늘어가 무리야. 인생이 술이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마고 일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길 좀 빠져든 솔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성함이고 참 유감이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길 좀 빠져든 솔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검사 판사 차라리 그 정성으로 MP3 다운받지 말고 판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단에서 사장까지 한 많은 남자 한국놈 한다면 한다 한국놈.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Thank you.